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 시간이 되면 가슴이 두꺼워집니다. 안녕하세요.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.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. 안녕하셨어요? 정말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들러본 하이텔의 영화음악란에 이승준 씨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 시간만 되면 가슴이 두꺼워진다고요. 그 표현 그대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. 여러분을 생각해서 그런지 가슴이 두꺼워지는 기분이었는데요. 체력이 실력이라는데 실력 없는 진행자가 그동안 많은 분들 고생시켰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씩씩하게 다시 FM 영화음악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 첫 곡입니다. 부산 남구 광안 일동의 박재현 씨, 잘 들으셨습니까? 동현이 형과 열심히 공부하는 저를 위해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타라의 테마 들려주셔요 하셨죠? 퍼스페이스 악단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. 그동안 홍동식 프로듀서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. 또 저희 선배이신 이선영 아나운서가 저 때문에 아주 하루 종일 바쁘셨는데 정말 그분들께 제가 언제 톡톡히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께는 더욱더 그렇고요. 여러분께는 좋은 음악을 선사하는 게 제일 좋겠죠. 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로 영화 한 편을 봤거든요. 그 영화를 보고서는 영화를 보니까 몸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집에서는 넌 역시 영화 체질이다 그러는데 전 아무래도 전공을 잘못 택한 것 같아요. 대학 때도 영화학과를 갈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오랜만에 저희 주소 한번 알려드릴게요. 저희 우편번호 150-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면 바로 저희 앞으로 편지가 옵니다. 자, 오랜만에 영화 어둠 속에 배를 울릴 때의 주제가 되어드릴게요.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. 원래 로버타 플라이기의 노래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? 하지만 오늘은 좀 특이하게 피터 폴 메리의 음성으로 띄워드립니다. 대전 서구 월평동의 박지승 씨 듣고 계시죠?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.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.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. 도서출판 고려원. Now I'm drowning in the flood. Always 항상 그대 곁에서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 음악이 있습니다. 본조비의 새 노래 Always.

모차르트를 참 색다르게 해석했던 전기 영화죠. 영화 아마데우스 중에서 들으신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25번 1악장 알레그로 콤브리오를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. 모차르트,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살 때 이미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고요. 그 후로도 계속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하다가 25살이라는 나이에 짧은 생을 마쳤죠. 그의 음악은 항상 그 고귀한 기품과 동심이 가득한 유희, 경쾌함 이런 것들을 전부 지니고 있습니다. 오늘 FM 영화 음악은 영화 속에 인상 깊게 사용됐던 모차르트의 음악들로 채워봅니다. 먼저 그의 음악 한 곡 더 들어보죠. 대전 동구 용은동에서 한미종 씨가 김영관 씨를 위해서 아주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셨는데요. 그 도망 중인 두 연인의 슬픈 모습을 아름다운 색채로 그렸던 스웨덴 영화가 있었죠. 엘비라 마디간. 자, 이 영화 엘비라 마디간에서 너무나 매혹적으로 사용됐던 모차르트의 곡을 띄워드립니다.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2악장을 게오르고 장비르의 팬플루트 연주로 한번 들어보세요. 펜 플루트는 그 끝소리가 나올 듯말듯 아주 약간 슬픈 듯이 이렇게 슉슉거리면서 나오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음악이 더 영화의 내용과 맞춰서 애절하게 들렸습니다. 기오르그 장피르가 펜 플루트로 연주한 영화 엘비라 마디간 중에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2악장 띄워드렸습니다. 이 영화는요, 엘비라 마디가는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옮긴 것이라고 하죠.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사실 43년에도 한번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. 하지만 67년에 만든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비라 마디간이 훨씬 더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죠. 또 그 덕분에 모차르트의 음악도 이 피아노 협주곡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. 자, 여러분 혹시 그 행복이라는 영화, 그러니까 르부누에라는 프랑스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, 그 따사로운 여름 햇살에 비치는 풀바디를 장과 쌍드림 부부가 두 아이와 함께 한가로이 거닐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그런 영화인데요. 언뜻 봐서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가족입니다. 하지만 이 남편 장에게는 숨겨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. 우체국 여직원이죠. 죄책감에 빠진 장이 아내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빕니다. 아내는 물론 화가 나지만 사실을 모두 받아들이고 남편을 용서합니다. 그리고 그 행복한 오후의 풀밭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죠. 잠시 후에 장은 풀밭에서 잠이 듭니다. 그런데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내 쌍드린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아내를 찾아 나서죠. 하지만 장은 곧 호숫가에서 싸늘하게 식어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. 괴로움 때문에 자살한 거죠. 자, 영화 르브누의 행복의 줄거리인데요.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아네스 바르다 감독입니다. 그 아네스 바르다 감독의 남편도 그 유명한 감독이죠. 셀브레 우산을 만든 그 자크 드미 감독인데요. 당시에 이 아네스 바르다 감독의 이 행복은 60년대 젊은이들의 모습과 함께 그 사랑의 문제, 그 사랑의 실존에 관한 문제라고 할까요? 이것을 좀 서정적이고 또 냉소적으로 다뤄서 꽤나 화제가 됐었는데요. 우리가 아네스 바르다 감독 하면은 다큐멘터리 기법이 언뜻 먼저 떠오르는데 이 그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시대에 또 삶의 그 궤적을 추적하는 그 남다른 재능을 가진 이 감독은 이 영화에서도 그 재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다큐멘터리적인 영상으로 사랑의 문제를 아주 비밀스러운 영혼의 얘기처럼 그려냈죠. 그리고요, 이 영화 행복에서도 모차르트의 음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아네스 바르다는 모차르트의 음악으로 이들의 행복했던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요. 그 영화 행복 중에서 모차르트의 곡 클라리넷 오중주 제2악장 띄워드릴게요. 대구 중구 동인사가의 서현주 씨, 친구 연인 씨와 잘 들으셨습니까? 영화 행복, 르브네 중에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 제2악장 띄워드렸습니다. 시골 사제의 일기라는 영화 여러분 아십니까? 프랑스의 로베르 브레송 감독이 51년에 만든 영화인데요. 이 영화 당시 평론가들에게 상당한 극찬을 받았었죠. 하지만 그 뒤에 한 5년간 이 감독은 영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. 허송세월을 보내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영화가 상업성이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로베르 브레송은 꼭 5년 만인 56년에 운 좋게 한 제작자를 만나서 영화 A Man Escaped를 만들게 됩니다. 독일군에게 붙잡힌 레지스탕스 퐁테인은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. 하지만 그는 다시 탈출 계획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세우죠. 그 감방의 침대 스프링과 옷가지 몇 벌을 이용해서 그 탈출할 수 있는 줄, 끈을 만들죠.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독방에 16살 난 한 프랑스 소년이 들어옵니다. 이 소년이 그 독일군의 스파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퐁테인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. 소년을 살해하고 달아날 것인가? 아니면 이 소년과 함께 탈출할 것인가? 결국 퐁테인은 그 소년과 함께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우여곡절 끝에 탈출에 성공합니다. 자, 이 영화 A Man Escaped로 로베르 브레송 감독은 57년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고요. 또 이 영화는 프랑스 필름 아카데미로부터 그의 최고의 영화로 선정되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영화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요. 모차르트의 음악을 아주 미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죄수들이 교도소 앞뜰에서 쓰레기를 비우는 장면에 모차르트의 미사곡 중에서 제1곡인 키리에가 삽입되어 있는데요. 그 영화를 본 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차르트가 이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주었다고 말하는 그렇게 음악이 아주 멋있게 쓰이는 장면입니다. 감독인 로베르 브레송은 누더기를 걸쳐 입은 더러운 죄수지만 그들의 존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차르트의 미사곡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. 이 곡은 영화 후반부에 그들이 탈출에 성공한 뒤에 환희에 찬 그들의 심정을 묘사할 때 또다시 쓰이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그 어느 영화보다도 모차르트의 음악이 감동적으로 쓰인 영화 A Man Escaped 중에서 그 곡 띄워드릴게요. 모차르트의 미사곡 중에서 제1곡 키리에입니다. 영화 A Man Escaped에 삽입된 모차르트의 미사곡 제1곡 키리에 띄워드렸습니다. 자, 오늘 모차르트 얘기를 하면서 그의 얘기를 조금 구색 맞춰서 얘기 안 해드릴 수 없죠.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, 모차르트는 1756년에 태어났는데요. 그의 아버지인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아시다시피 당시 짤츠부르크의 궁정 음악가였습니다. 그래서 어린 모차르트에게 글보다도 먼저 작곡을 가르쳤다고 하죠. 그래서 모차르트는 4살 때 이미 귀로 들은 곡을 바로 피아노로 연주했다고 합니다. 이 어린 모차르트는 7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프랑스, 이탈리아, 뭐 유럽 각지를 돌아다닙니다. 덕분에 모차르트는 그 이탈리아 곡 특유의 그 명쾌함, 그리고 독일적인 엄숙함, 이런 두 가지 특징을 모차르트의 곡에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죠. 그래서 그의 음악은 고귀한 기품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동심에 가득 차 있고 또 아름답습니다. 게다가 선율이 풍부하죠.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음악을 음악의 에센스라고 부르고 있고요. 뭐 그래서 그런지 영화 음악으로도 참 그의 음악이 많이 쓰이는데요. 최근에 그 이안 감독의 결혼 피로연에는 그의 터키 행진곡이 삽입되어 있고요. 아웃 오브 아프리카와 그린 카드에는 그 똑같은 클라리넷 협주곡이 삽입되어 있죠. 또 러브 스토리, 뭐 로렌조 소일, JFK, 고백, 그러니까 라 콩프나트리스 뭐 이런 데 모두 그의 음악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. 이스트윅의 마녀들에서도 물론 들을 수 있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지골로에 삽입된 그의 곡을 들어보죠. 리차드 기어가 주연한 영화죠. 그런데 이 영화에는 그 아루바 아프리카의 그 클라리넷 협주곡을 조르지오 몰도가 아주 현대적인 감각으로 편곡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목도 Hello Mr. Wolfgang Amadeus Mozart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. 쉐데오가 연주하는 이 좀 독특한 곡 한번 들어보시죠. 국민학교를 오랜만에 찾아가 봤을 때 그때 운동장에서 이 곡이 귓가를 막 간지럽히더라고요. 정말 그 기분에 딱 맞아 떨어지는 곡이 아닌가 싶었어요. 김정씨 잘 들으셨습니까?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. 마돈나의 노래 영화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.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의 엽서 편지 읽고요. 또 하이틀로 글을 읽으니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요.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해 주셔서 막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. 사실 아프면요, 어렸을 때부터 참 기분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. 저는 저희 집 형제가 내자매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 골고루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때쯤 아프면 어머니가 옆에 와서 나만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굉장히 기분 좋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. 꼭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. 정말 고맙고요.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을 알아가지고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. 제가 입원한 날이 바로 제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 선물로 생각해도 될까요? 자, 오늘 마지막 곡은 그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. 영화 날이 새면 언제나 중에서 Midnight Blues 들어보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, 저는 정은임이었고요. 여러분 편한 밤 되십시오.